안 해도 돼요. 그럼 진짜 보면은 갈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제가 A 코스는 이제 갈 때 보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봤잖아요. 제가 파리 와가지고 갈 때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얼굴 기억하고 있는데 이뻐 그때도 돌아 아 이제 파리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초코우유가 있고 막 나는 다들 막 여자들 카카오 머리 퍼센테이지 92%였어 그때. 그때 막 여자들 다들 앞머리 이제 다들 내리고 있었는데 앞머리에다 이제 핀 꽂고 다 이마 까고 있고 아, 칫솔질 하면서 캠핑을 걸어가는 거야 막. 다른 이제 형들도 이제 보면 이제 갈 때 그래도 좀 괜찮게 좀 입었었던 것 같은데 다들 그냥 무슨 집에서 슈링. 집에서 그냥 야 이러다 이거 우리 김사비가 갔다가 다 한 해분 녹화가 아, 녹음이 진짜. 끝나겠는데 그 좀 정리를 좀 네. 해보면 얘기해주세요. 네. 일단 좀 국내에서 가져오면 좋은 것들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. 그러니까 일단은 밥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밥통이에요. 네. 전기밥통을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. 근데 가져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. 그렇죠. 가져가는 네. 게 좋죠. 왜냐면 겨울 때는. 그래서 왜냐면 냄비밥 잘 안 돼요. 네. 냄비밥도 맛있긴 해요. 처음엔 또 이제 잘 못하기도 하고. 거기다 돌 올려서 하면 되게. 아니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도 되게 설익은 밥이 돼가지고 못하다가 애들이 찾아낸 게 이게 아, 밥돌, 밥돌이라고요. 우리 그럼 우리 차에 계속 탁 태우고 댕겼는데 밥할 때마다 올려. 그 되게 잘 돼요. 근데 이건 좀 좀 선택을 해야 돼요. 밥통을 가져갈지 말지는. 저는 그러니까, 추천해요. 네. 가져가면 일단은 밥하기도 편하고 네. 그 다음에 사실. 차 안에서 인버터 연결하면 취사는 안 되지만 보온은 가능하거든요. 그 어느 정도 사이즈 만한 거를 가져가? 좋은 줄 먹을 만한 거 가져가. 한번 먹을 만한 건 그냥. 전기밥솥 말씀하신 거죠 지금? 네네. 근데 그걸 해야지 왜냐면요 오빠들이 진짜 짜증이 많이 낸 게 냄비밥 잘 안 돼요. 그래서 배고파 죽겠는데 밥이 안 돼도 밥을 못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니, 본부에 밥 빌리러 많이 왔어. 네, 밥통 좀 빌려주세요. 막 밥 좀 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한 번씩 해 먹을 만한 그러니까 조그만 규모는 뭐 그렇게 그렇게.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거. 보통 한 6, 7명 되면 한 6, 7인용 정도. 그럼 비행기에 태울 때 좀 이제 부서질까 걱정이 되잖아요. 전기니까 어떻게 사는지. 뽁뽁이를 잘 사면 되지. 뭐. 아, 동그랗게 막 이렇게? 그 밥통이 좀 그렇고 그다음에 뭐 유럽에서 구하기 어려운 양념들 있잖아요. 고추장, 된장, 간장. 마늘. 마늘. 네. 아 마늘은 왜? 유럽에 많어. 마늘 있나? 근데 나도 모르게 펀 넘어갈 뻔했네. 근데 우리나라 마늘만큼 형이 뭐 고춧가루, 참기름 이런 거 있잖아. 김을 다들 좋아하더라고. 김, 그치. 김. 깻잎 이런 거. 네. 이런 거 챙겨가면 멸치. 그러니까 육수 낼 수 있는 이런 거 챙겨가면 좋고.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 많이 나왔던 라면이나 이런 것들 많이 챙겨오면 좋고요.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젓가락. 맞아요 젓가락 맞아. 왜냐하면 그 숟가락이나 이런 것들은 있기도 해요. 근데 이제 젓가락은 없고 숟가락도 걔네들 입이 엄청 큰지 이따만한 것 같아요. 그런 경우 많잖아요. 그래서 수저는 좀 챙겨가는 게 좋고 개인 거를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젓가락도 막 잊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나무젓가락 같은 것도 몇 개 정도는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부식은 뭐 그런 것들 좀 챙겨가면 되고 카레가루나 뭐 짜장가루 같은 거 챙겨가면 그런 거 있으면 좋죠. 3분 카레.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다 이제 현지 마트에서 당근, 양파, 감자, 뭐 파 이런 거 다 살 수 고기, 밀가루 싸게 살 수 있으니까. 혹시 모를 그 돗자리는 저희는 진짜 마트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돗자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. 겨울에는 필요 없어요. 네, 아 그래요? 안락하게 집이에요. 침대도 있고. 침대도 있구나. 그럼요. 침대. 어딜 가나 침대는 있어요. 혹시 모르니까. 그 침낭을 좀 하나 정도 챙겨오면 괜찮아요. 네, 저희는 다 침낭 챙겨갔고요. 추우니까 이제 수면 양말 꼭 챙겨야 되고요. 그다음에 실내에서 신을 수 있는 실내화. 네, 그걸 발이 시려워요. 그러니까 발이 시려우니까 네. 기내에서 주는 거 들고 가면 안 되나? 그것도 되긴 하는데 두꺼운 게 좋아요. 좀 털 있는 좀 따뜻한 거 있잖아. 수면 양말 신고 뭐 그 기내용 저 깜찍한 수면 바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좋아요. 그거 괜찮아요. 수면 양말 수면 바지 좋고 양말을 많이 챙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수면 양말을 네, 많이 챙겨요. 수면 양말 그리고 왜냐면 이제 다 실내로 들어오니까 냄새 나요. 그러니까 많이 갈아 지나가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양말 많이 챙기시고 수면 양말 수면 바지 좋고요. 옷은 무조건 따뜻한 걸로. 저는 패딩 입고 잤거든요.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는 여름 때 가면은 빨래를 하면 금방 마르잖아요. 너무 빨리 마르죠. 그죠? 근데 겨울에는 잘 안 마르잖아요. 그럼 계속 입으면 돼요. 잘 안 빨면 되는 거? 아, 네트 가져가면 되겠네. 잘 안 빨아도 되는 심지어 거. 심지어 예전에 그런 애들 많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패딩 하나 딱 갖고 와서